반갑습니다. 예. 우리 재정계 시장님 좋은 기회에 또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모두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뭐 브렉시트다 뭐다 해서 자꾸 이제 돌아가고 자기 나라 일국주의로 돌아가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미국 사회는 미국 사회대로 시끄럽고 또 우리 사회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왠지 느낌상으로 별로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의 정견과 그분들의 뭐 트럼프 후보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 견해에 호불호를 떠나서 왠지 우리나라한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지금 국민들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보의 문제인지 경제의 문제인지 일반 외교의 일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서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뭔가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긴장감이 국민들 모두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에서부터 미국의 MD 체제로 인해서 생겨난 한반도의 갈등 때문에 중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드 문제가 이제 대충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은 사실은 지금부터랍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모두 다 트럼프 당선자나 아니면 현재의 시진핑 중국 지도자들도 다 웬만하면 그냥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겠답니다. 트럼프 후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주요한 미국의 IT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 차리고 고용을 안 하면 무거운 관세 매길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선거 때 내내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은 중국 역시 수출입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발전 동력을 삼다가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내수 경제를 일으켜서 중국 내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제까지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모두 우리에게는 경제적 전망으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선 해운업 해서 거제도 주변에 조선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다가 돈 투자했거나 돈을 꿔줬던 은행권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선사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될지 손 털고 끝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지부진하게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업이 우리가 더 이상 전망이 없다 해서 손을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돈 꿔준 사람들의 돈이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날아가게 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거제도와 경남도 일대에 사라짐으로써 실업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한진해운으로 표현되어지는 해운사는 지금 몇 달째 남의 나라 바다 앞에 배를 못 부리고 해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들어가면 배가 통째로 가압류돼 버립니다. 그 한진해운에다가 수출 물건을 실었던 중소기업들은 수입도 수출도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중소기업들은 굉장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모두 풀어야 될 행정부, 정부의 지도자는 지금 거의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뽑아놓은 의회와 정당, 정당은 나 뽑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당도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었던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력은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마음의 부담감들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난 세월호 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마무리를 다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리더십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은 어떠한 지도자상과 어떠한 나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직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 인식이 좀 덜 떨어진 분이 나를 따르라 이러고서 또 폭력을 쓰고 실력으로 뭔가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리더십 가지고는 오늘의 대한민국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이 난국을 이 국가사회의 과제와 어려움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지도자와 조선시대 임금님의 지도력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지도자상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좋은 지도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 살아면서 아, 권위 있고 멋있다 싶은 지도력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자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지도력은 단순히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만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상급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단체나 자기가 속한 곳에서 어찌됐든 그 세월의 연륜만큼 자기의 지위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방식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도력의 가장 핵심은 나한테 대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내 말 잘 들으면 뭐 지도력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랑 견해를 달리해서 어깃장을 놓고 대들고 뒷담화를 까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집안으로 치면 맞이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기억으로 치면은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면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들 부르셨습니까?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치셨습니까? 따끔하게 야단치면은 사리와 경우를 들어서 따끔하게 야단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풀리긴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따끔하게 야단치면 대략 어느 정도 많은 우리 일상 시민생활에서는 풀립니다. 자기가 맏이라거나 반장이라거나 사장이라거나 과장이라거나 주임이라거나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대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리에 맞게 조목조목 따져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많은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등한 관계에서 대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건 거의 못 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직면하고 있고 이제까지 평생 직면해온 부부 갈등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성차별에 따라서 부부 간의 권력이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따끔하게 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부부 간의 힘의 균형이 대등해졌습니다. 상속법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힘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옛날 남자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눌러봤자 눌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인데 가장 오래된 방식은 용서하고 앉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근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다 보면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앉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것이 쌓여 차이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도력은 바로 지도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시 민주주의다.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역시 우리 이 현실을 푸는 것도 다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입구인 민주주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어떠한 민주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핵심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등하게 존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힘,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저는 민주주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너도 의견, 너도 한 의견, 나도 한 의견이라고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대화는 안 됩니다. 훈계와 타이름을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에 의해서 상대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대화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다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주제의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하기 위해선 상대의 견해를 내 견해와 동등하게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요소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9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 9년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대화와 토론을 이끌지 못하셨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그런 자기가 옳다는 자기 확신과 독단과 자기 오만의 주장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리더십이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또한 누군가의 인격과 덕성으로에 의존해서 아이고 저 어른 말 믿고 그냥 다 따라주자 이 주제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제도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하는 체제입니다. 그 규칙과 제도가, 법과 제도가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지배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속에서 승복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간단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될 그동안의 검찰권의 행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느껴오고 그렇게 믿고 있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뿐입니다. 국가정책이든 시의 행정이든 마을 단위의 작은 단위의 결정이든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보다는 그 결정을 해내는 사람들의 인연과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법과 제도는 얼마든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사건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공정한 우리의 규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를 배신했고 왜곡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대학 입학에서부터 아이의 평가와 그들의 점수에서부터 우리가 믿었던 모든 제도들이 특수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을 방치하거나 그것들을 함께 업무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제도와 규칙으로 우리 모두의 결정들을 그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뤄내야 될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이런 다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정의와 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 의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나무라시고 비판하시면서도 또한 이 문제를 풀어가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용기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걱정이라 하신다면 이 상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대통령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당과 의회의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향후의 수습 과정을 돌입해야 합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말한 외교와 안보, 경제, 지금 시대에 또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거나 풀어야 될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유실될 지경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역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 역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당인이기도 하고 또한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정당 내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권자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또한 그 분노와 그 좌절과 슬픔에 정직하게 보답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모으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들과 뒤에 좀 더 대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올리고 제가 제 말씀을 좀 짧게 마치려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이셨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펐고 그 슬픔은 사실상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 순간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이 슬픔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뒤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정부는 긴급한 사건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두드려 잡는 일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 두드려 잡고 혼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정부 조직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사건 사고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가만히 보기에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왜 우리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은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나가 다 안타깝고 문제제기를 안 하게 됩니까? 이 문제제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보고해서 지침받느라고 시간 다 끕니다. 우리의 사회문화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에도 하나하나 꼬리표를 붙여서 주지 그 아이의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합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보고에 의해서 지침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현장에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600년 동안 이끌어왔던 국가 관료체제의 또 국가주의 시대의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기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는 대통령이 업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7시간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느냐는 대통령이 직무 평가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 반드시 대통령은 국민들께 그것을 해명해야 되겠지만 죽어간 세월호 아이들한테 그 7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그 세월호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조직이 보고하고 지침받는 이 조직을 온전시켜서는 눈앞에 배가 빠져들여도 아무런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그 난리를 폈죠. 제가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만에 내가 대장할 테니까 다 무조건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자가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면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담을 채취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중앙질병본부까지 샘플을 올려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해가지고 3일 뒤에 오면은 그 3일 동안 그 환자는 와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또 죄다 격리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걸 왜 중질병과 중앙정부까지 가서 그걸 받아오는가? 지침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장관과 중질본부장께 충청남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기계가 실험 기계가 있으니 우리가 양성 음성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격리하겠다. 당신들은 공항 막아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병이나 들어온 불 끄는 건 내 집 분은 내가 끌 테니까 그 불 끄는 것까지 당신들한테 일일이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또 한편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월호의 슬픔 속에서 제가 결심한 겁니다. 그 지침대로 환자 수 보고하고 상황 보고해서 중앙질병본부로부터 역학조사관 내려와가지고 양성음성 판정하고 격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2, 3일이고 일주일이고 대기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안심스러워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했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결정력이 저는 메르스 사태를 진전시키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정감을 드리는데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장에 있는 그 지휘관들과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고와 보고 이후에 지침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다 늦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이런 보고와 지침의 형태로만 운영되어야 될까요? 그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로 최다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로 최다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세월호 그 돌아가신 분들 모두에 대한 저의 맹서는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제대로 반성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집중화된 이 대한민국 체제 이거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다리 놓고 쓰레기 치우고 상수도 놓고 이런 지역적인 일 처리하는데 중앙정부가 왜 돈 주고 앉아가지고 돈을 얼마 주느니 마느니 하면서 때되면 끊임없이 의회에 가서 줄 서야 되고 때되면 기재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왜 줄 서서 그 돈을 타오게 만드느냐 말이죠. 바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과 그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중앙집권화된 국가체계가 더 효율적이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식민지가 되느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느냐의 문제는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을 누가 튼튼하게 빨리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식민지 국가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부국 강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집권에 대한 국가체제를 빨리 만드는 나라가 모든 그 지도자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업무는 바로 평범한 주권자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불안을 지켜드려야 되는 일이 우리 주권자들이 원하는 지금 국가와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화된 관료체제의 변화가, 일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 20세기까지 박정희식 리더십으로 표현되었던, 아니 그 이전서부터 오랫동안 되었던 한양 중심의 역사, 중앙 집중화된 이 국가 관료 체제를 가지고는 오늘날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같은 조직 내에서라도 기획을 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현업을 하는 부서들 간의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9급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1급까지 올라오는데 왜 공무원들이 9급 9단계로 나누어야 합니까? 이 9품계 관료제는 옛날 중국의 주나라라고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나라, 그때 만들어진 9품계 제도가 지금 2500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9등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 공무원의 일하는 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체제를 가지고는 실질적인 주권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9등급 체제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승진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다 보면은 평가 점수를 줘야 되니까 평가 점수를 잘 받는 부서와 못 받는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민원실에 나오는 복지 관련된 부서들, 민원 많고 투서 많으면 일 잘한다 소리보다는 못한다고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관리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뭔가 기획을 굵직하게 해내면 점수를 얻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보직이라 할지라도 점수를 잘 받는 순서대 보직이 있어서 사람들은 1년 단위로 다 도서관에 책가방 싸듯이 계속해서 순환 보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입니다. 하나는 중앙에다가 맨날 보고하느라고 정신없는 것이 첫 번째 취약점이고, 두 번째로는 9등급제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승진식 때마다 끊임없이 우열감 속에서 자기 일의 모든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 고과와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직 순서라는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윗자리가 하나 비면은 나머지 아래에 있는 열 몇 자리가 다 올라가야 합니다. 세월호에 근무했던 그 근무한 그 VTS 근무자도 1년, 1년 반이 근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국방에 우리 군 장교들도 이와 같을 터인데 국방을 맡고 있는 우리의 장군들과 우리 장교들도 다 이와 같을 터인데 이런 1년, 1년 반, 2년마다 보직 변경하는 그 조직력으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냐, 이 공무원 국가조직이. 그러니 판판이 관군은 패퇴하고 의병이 나타났던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 혁신, 중앙 집권화된 이 명령체계와 보고체계를 어떠한 형태든 간에 주권자 옆에서 그 정부와 조직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과 주권자들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있는 9등급제의 관료 체제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 일에 대한 책임성들을 높이기는 어려운 체제다. 저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를 하자고 하셔서 저는 이거 손을 좀 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호 슬픔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공감대가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뭔가 좀 바뀐다면, 그 먼저 간 아이들한테 우리 돌이 좀 그게 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해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정치적 투쟁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왜 불신합니까? 그 본질과 진실의 정치가 안 와닿는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슬픔이든 어떤 놀라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다음 재선과 득표를 위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그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꾸는 일이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 요즘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국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 풀으라고 있는 게 저 같은 직업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늘 요구하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게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국민들로부터 정당인과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인과 정치인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만한 짓보다는 신뢰받을 짓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2010년 도지사 첫 되고 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첫 상견례 할 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87년 60항쟁 이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정보 혁신의 길을 외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 혁신을 외치는 그 모든 구호가 결과적으로 당신들을 모욕주고 망신주고 그래서 두드려 잡아서 규율을 잡아서 군기 잡아가지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바뀝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모두는 자기 직장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평범한 이웃들이고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누가 나를 무책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6시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직장인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첫 저 회사를 문을 열고 들어왔던 신입사원이었을 때도 그랬을까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분야로 가든 간에 9시 출근하면 6시만을 기다리는 직장인이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집에 퇴근하면 다음날 빨리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듭시다. 그러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께 제가 약속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제가 다음번 재선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업무를 가장하거나 분식하거나 무슨 척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의 지침을 가지고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바꾸거나 있는 뻔한 예산을 가지고서 충청남도 36대 도지사 안희정의 도정 공약과 도정 성과 이런 거 내 안 만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재선을 할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TV토론 하는데 당신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공격을 한참 당했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말했습니다. 막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시길래 카메라 보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성과가 없다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비판받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 나라가 주권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내가 당신들께 뭘 해준다는 입장을 저는 한 번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나라입니다. 그 당신들의 나라인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건만 이 땅은 언제나 임금집 나라였고 출세한 사람들 나라였고 고관 대작의 나라였습니다. 이 국가와 이 땅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뼛속 깊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그 불신을 나는 깨고 싶은 겁니다. 왜냐고요? 저도 그냥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장인이고 싶습니다. 저도 평생 일하면서 사는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직업을 정당과 정치인으로 삼았으면 이 제 직장이 이런 식으로 욕먹고 부신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둔 채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철밥통! 복지부 등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가 가져왔던 그 불신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한 그 불신의 늪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탈출하자는 운동,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인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떠한 정치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권자들이 무엇을 더 부담하거나 주권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양보하거나 주권자 여러분 간에 뭔가에 더 타협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20세기까지 제 젊은 날 저는 혁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혁명은 선하고 정의로운 자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자를 쫓아내므로써 양 같은 그 백성들이 천국을 땅에다가 만들자는 그 약속이 혁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싸움으로 이 땅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충남 도지사가 돼서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도지사로서 가지고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서 제 임의로 지지자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해해주는 이 위치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주권자들로부터 정치하는 놈이라는 불신을 벗어날 수 없고 제가 변화시켜내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권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직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살림을 살라고 저를 뽑아주셨으니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보고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그것이 민주주의 지도자,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제가 공직의 기회나 정당인으로서 저는 활동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대를 끊임없이 대상화시켜내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출마자와 투표자, 정당과 시민, 이 구조를 깨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과제를 못 풉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 구조 조정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홍성과 예산 등 사과나무들이 많습니다. 예산 사과 맛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농사랑 치시면 예산 사과를 인터넷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도지사니까 약간 영업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나무도 가장 정년기가 6세에서 15세가량이 사과 정년기라고 사과나무 농장의 농장 주인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한 1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중갱신을 위해서 옆에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굉장히 비쌉니다. 몇천 원씩 합니다. 그거 몇천 주 하려면 괜히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인삼밭도 5년 갈아먹으면 다른 거 갈아먹기 어렵고요. 사과나무도 15년 갈아먹으면 다른 것도 대체작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터와 직장으로 잡고 있는 모든 산업 분야가 바로 이러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대체작물로의 수중 전환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기업을 운영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기업을 팔아버리고 털을 수 있어야만 그 기업과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털지 못하면 그 기업을 한번 차려놓고 끝까지 그 기업과는 죽어야 합니다. 영어로 M&A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전체의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산업 구조조정기에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실업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실업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이 양산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는 고용의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 현장들은 다 비정규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를 가능하고 기존의 전통산업이 이노베이션 또는 그 산업구조가 새로운 나무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이한 과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러한 실업 문제와 기업들이 청산 문제에 대해서 그 산업구조 조정을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좀 풀어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 안전망을 좀 튼튼히 해서 직장을 좀 잃었더라도 애들 학교 보내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소한은 살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책을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업급여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을 통한 기본 사회안전망 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준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구조 조정기로 우리는 넘어가서 이제 우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미 다 경쟁력을 빼앗겨버린 그 제조업들과 전통산업들을 이노베이션을 하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을 이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부요? 그게 바로 박정희식 사고입니다. 기업입니다. 제 어렸을 때요, 제 어린 마음에도 사촌 누님인가 육촌 누님인가가 결혼을 한다는데 결혼할 사위가 사위될 사람이 사업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있다가 아이고 그런 집에다가 왜 시집을 보내요. 그 제 마음도 아 그냥 따복따복 봉급 나오는데 그런 남자랑 살 일이지 뭐하러 한 방에 털어먹는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 저 이쁜 누나가 왜 고생을 하려고 그럴까? 이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이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그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이 어떤 환경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 조건들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짬짬이하고 독점하고 수직계열 하청화하고 안주에 있어가지고는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 시화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 전국적으로는 많은 제조업들, 그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한테 단순 하청기업으로서 그냥 대기업 납품과장이 지정해준 5%, 8% 이윤율을 가지고 사장님이라고 쓰고 봉급자로서 살아가는 기업인들은 아닙니까? 그것은 세월호 때 배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하고 지침 기다리고 있는 공직사회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이 20세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 그리고 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개인이 다양한 도전과 그들의 견해가 권위와 출세와 돈, 여타의 폭력으로부터 압살당하지 않고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모든 관성으로부터, 틀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의 출발은 역시 이 출발은 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출발합니다. 저도 그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제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저희 입장과 저희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한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함께해 줄 많은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시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모든 말과 생각이 제 스스로가 혼자서 만든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정치 그렇게들 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명령에 가장 성실하고 충실하게 정치와 행정을 보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저는 저의 이러한 노력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재종길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종길 시장님 때문에 왔습니다. 자, 안하시민 여러분, 오늘 그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시민주권시대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시정, 그리고 지역의 그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함께 좀 힘을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정치와 정당 행정 분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드럽고 은은하지만 강한 메시지로 중국 같은 강의를 쓴 우리 안희정 강사님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 과장님이 이런 사회 진행을 많이 받겠지만 이런 정도의 멘트를 날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고맙고요. 네. 그러면 기자님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간을 갖겠습니까? 네. 혹시 가실까요? 예. 네. 네. 혹시 우리 저에게 주실 말씀이나 또 저에게 또 질문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몇 분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 가운데 우리 여성분. 예. 하나만 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매일 스태프 라이브 방송으로만 지사님 강연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안산에 오셔서 직접 강연을 해주셔서 반갑고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사님 강연도 열심히 들었고 다른 많은 지도자분들의 강연도 관심 깊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 이제 새로운 리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시민들도 양 같은 백성들도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될 텐데요. 지도자분들께서는 항상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실 수 있죠. 지도자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아주 오랫동안 때마다 촛불을 들었고 또 이제 언론에서 보여지는 뉴스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행간을 읽어야 했고 또 진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작은 언론들을 후원해가면서 그렇게 저희의 생업과 또 저희의 그 시민의 정치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그 최순실 게이트의 포문이 열리면서 모두들 정말 멘붕의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열심히 촛불을 들고 열심히 어떤 진실들에 대해서 다가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회의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중앙으로 몰려 있어서 이제 뭐 행정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집회도 서울로 다 모여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슬럼프 같은 저희가 도대체 시민들이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지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려면 저희 시민들도 뭔가 새롭게 어떤 시민의 역량이랄까 저희가 이제 항상 시정이나 도전 게시판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뭐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지도자분들도 시민이나 어떤 일반인들에게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게 참 도움이 필요하다 조화롭게 가야 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량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딜레마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민들도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장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거든요. 그래서 답을 좀 주실 수 있으신지. 예, 그 우리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그 우리의 시민과 주권자가 제일 훌륭한 국민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역사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침을 당했던 많은 역사들을 보죠. 뭐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침략을 당했던 역사들 그 3,400년밖에 안 된 역사입니다,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어야 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늘 어떤 상황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9 때도 그랬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법통이라고 얘기하는 상해민시정부도 3.1운동의 횃불을 든 시민들이 시작하고 불을 지펴준 운동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3.1운동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온 것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구국 독립운동으로 촉발되어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4.19 민중매 이렇게 되는 요 앞에 요 부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 뒤에 지도자들끼리 다 분열해가지고는 모든 영향을 깎아먹고 해방된 전국에서 각자 밑소로 편입되면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분단을 막고 민족의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그 주권자들이 결정해 주셨는데 그 주권자들이 모든 상황을 한 번씩 잡아주셨는데 그 잡아준 역사를 실질적으로 받아서 나라 살림을 해야 될 이 정치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다 실현을 못했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나서 현재까지 약 이제 70년 가까운 세월, 68년의 이 세월 동안 그래서 총칼 쿠데타를 막고 선거제도를 막고 1960년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때에는 아예 내무부에서 투표율을 발표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투표함에다가 얼마나 표를 수집어 넣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투표율을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 와중에 이쪽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장면이다, 윤부선이다 해서 심파쿠파해가지고 또 당을 또 깨먹어요. 육시방장 막 했는데 또 통일민주당 평민당 해가지고 당이 또 깨먹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국민의 부끄러운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한다면 그 옛날의 역사로 본다면 이 주권자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들을 갖고 우리들을 지금 규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정치는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신뢰하는 정치인들은 몇씩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추억만큼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역사의 깊이는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가시 내에서 좀씩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틀도 튼튼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그 반복되어지는 그 한숨에 대해서 저희들 정치가 좀 더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역시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들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들 뿐입니다. 네. 지금 당신들께서 나서가지고 딱 한순간에 모든 천지를 된소리를 맞춰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된소리를 맞춰가지고 그 아무도 이제 찍소리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새 봄에 새싹을 피울지는 서리를 내린 사람이 다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얄궂은 게. 또 생명력 강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머리를 디밀고. 그러나 이 끊임없는 이 반복이 과정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많은 인권을 또 시민 주권을 또 좀 더 많은 평화를 좀 더 많은 대화를 우리는 얻어낼 것이고 또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권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이크요. 오늘 기사님 오실 때가 고맙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충남 청양구 정산의 해남에 삽니다. 아, 예. 예, 안산에 75만에 중정 향후에 상인공을 모두 매라 합니다. 예,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향후에 일단 기회를 모시고, 네. 그래서 도시 저 안 시장님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있는 여기 뭐 사실은 한 500명 한 1000명이란 것 같아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저는 제대로 정치를 하나 못하지만은 네. 정치하는 분들한테 때 10만 시민들 국민의 10만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저 우리 도시장께서도 뭐 저희가 아다시피는 나라를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많은 봉사하고 계시는데 부담 말씀드린다고 하기만 정치는 역대 대통령 다 좋은 이런 거 없어요. 시간 안 시간도 거기 있지만은 시간도 재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박수 좀 줘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도 못 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니가 아니라 제가 시간 8학년이 좀 넘었거든요. 예. 6.25 때 원래 다 갔다 오고 언뜻 보사는 6학년 정도예요. 아니요. 네. 우리 동네 오시면 청년위원장 하세요. 그래,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중이 10년이지만은 경제 오래됐어요. 한 20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 75만을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제2 고향입니다. 안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런 참 불미스러운 일도 아니지만은 참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사님이 책임 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야 돼요. 예. 다 잘해야 돼요. 네.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 자부심이 있는데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치, 경제 말씀 좋은 말씀 오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냐? 정치하는 분들의 드린 그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 그 저 안에 그 시사님을 제가 충청도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의 긍정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박수 좀 쳐야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태극기 날개 운동 본부에 제가 대표 우드맨이에요. 예. 그래서 금년에 8월 15일에 죄송드리지만은 태극기 어려울 적에 태극기 달고 사랑을 하고 신과 화합을 해줘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대통령 한번 되셔야 되잖아요. 또 박수 좀 쳐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무겁게 잘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 있습니다. 예. 예. 저 중간열에, 중간열에 저 여성분 마이크 좀, 예. 아, 저 안 기사님을 오늘 처음 뵙고, 네. 또 강의 처음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제 잔재가 다 청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일 활동했던 사람이나 문화, 유물 그런 것을 일제히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혼란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조 이사님이 강의 첫머리에 옛날 왕과 지금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애니사상이라고 봅니다. 옛날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영조대왕님은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치셨기 때문에 태평상대를 이루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제 외군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거두셨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만 빼고는 내민 사상이 부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안 지사님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정말 간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지사님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도나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저희 뭐 저는 아들만 둘인데 뭐 이제 큰 놈은 군대 제대해서 학교를 복학하고 둘째 놈은 군대 가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한참 키우면서 느꼈던 것이었는데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님에 비한다면 나는 정말로 등급으로 치면 우리 어머님은 특급 부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많이 저의 부족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깊은 철학과 존경과 사랑으로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는 아무래도 정치인들마다 많이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지도자의 역할이 좀 많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뭐 어떤 나는 평년작도 있고 흉년도 있고 풍작도 있고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것처럼이요. 지도자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수준을 만나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수준을 만나더라도 너무 나라가 망가지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지배를 잘 정비해놓고 그것을 관행으로 정착시켜놓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주장이 시기와 열등감과 미움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도록 끊임없이 저 자신과 대화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 경쟁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와서는 당장 경쟁하고 열받을 때에는 큰 소리 쳤지만 막상 혼자 있을 때는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길을 나서면 안 된다고 이미 저는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타인과의 비교, 경쟁심, 우월감, 성취감, 명예욕,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요소들을 빼고 다 빼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양심이 문제이든 아주 추상적인 역사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든 그 수준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연설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합니다. 난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께 정말 그 말씀이 진심이냐고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자기를 빨갱이라고 욕할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외치는 것이 정치인의 언사입니까? 당신의 진실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 6월 달에 석유호텔에서 한번 식사를 모실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장례를 끝내고 장례식 때 너무 고생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 장례 위원들이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식사를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한 7, 8명 정도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분으로서는 마지막 외출 식사이셨죠. 근데 그때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그걸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지사 한 6년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 그것이 진심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의 현재의 접근 방식은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화가 난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로 어떤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뛰어넘지 못한 뭔가에 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화를 낼 필요 없이 내가 가야 될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 가장 큰 저의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거든요. 저도. 아니 저는 저따위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혁명의 시기 때는 저한테 많은 에너지를 줬지만 교화적으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방해합니다. 대화를 몰두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분노를 뛰어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정말로 역사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야 뭐 이제 대략 마무리를 할까요, 과장님? 예, 예, 예, 그렇군요. 하고 싶은 말씀은 뭐 끝이 없겠지만 우리 강사님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있어서 한 분만 더 바꿔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여기 술을 거기 하십니까?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자율학급이군요. 아, 예. 예, 우선 지사님 예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한 가지가 좀 빠져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 국가 안보에 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정책을 갖고 계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떨리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떨리세요. 어떻게 좀 하세요? 팬이라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요. 저는 뭐, 예, 고원가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가장 분노했던. 안보에 관해서 그렇고, 그, 방산비리. 방산비리. 저희가 현재 전, 뭐, 휴전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뭐, 노무현, 뭐, 김대중 정권 때부터 뭐, 해변정책을 해오다가 또 이제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전혀 다른 노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이제 합의점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정책으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에 도전하는 많은 후보들이 그랬으면 합니다. 자기가 5천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일단 되고 보는 거지 뭐 그때 되고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경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끈하게 지지할 사람들한테 확 얘기하고 나서 지지를 모아가지고 휘 말아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좋은 정치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거나 참여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국가를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서부터 벽돌 쌓은 결과가 위로 가는 것이지 아래층 대충 쌓고 위에다가 수평 못 맞춥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미움과 분노로 출발하면 절대로 한반도에서 이게 좋은 지도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큰 나라들이니까. 근데 이 땅의 역사에서는 이 땅이 왜 분단도 되고 왜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여차하면 왜 두드려 맞는지 그나마 뭉쳐도 힘을 못 쓰는 나라의 역사였는데 5천년 역사에서 이 민족이 겪었던 모든 참화를 생각한다면 5천만 명의 지도자로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면 당신의 견해는 뭐가 되냐고요? 아이고, 소신이야 각자 있는 거지요. 문제는 소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충남 도지사 하는데 제가 안희정이 소신 버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충청도에서도 김대중 노무현의 장자로서 내가 민주당에 잘 이어갈 거라고 똥똥 소리치면서 도지사하고 있는데, 소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돌려버리거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냥 중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뒤게 만들어서 입 다물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인 리더십을 모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하나의 체, 금융실명제 딱 해가지고 그냥 한 방씩 터뜨려가지고 지지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주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을 유린하는 그 주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요? 이미 대통령 주권자 여러분이 나서서 이미 다 손 봐버렸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야만 좋은 리더십을 처음부터 쌓을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외교 안보라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교 안보는 한 국가의 안보 전략은 우리 모두의 가장 궁극적인 공통의 이해관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에서 나만 이득 보고 저쪽은 손해 보고 그게 국가입니까 그러면? 아, 요즘 팻말이 자꾸 그렇게, 아, 이게 나라냐 하도 요새 팻말을 그렇게 써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보가 그렇게 하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한 국가 헌법 내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리더십이 있어야만 외교 안보에 대한 통합적 리더십이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첫 번째, 대통령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이제 정답을 내고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을 낸다 그러고 자꾸 빠지는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답을 말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같이 안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안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는 이 합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안보 문제로 그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침략받아가지고 저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죽고 끌려가고 그러고 바로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전통적으로 이 조선의 지도자들은 워낙 큰 나라로부터 두드려 맞고 부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큰 나라랑 척져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는다. 저 젊은 날에 이 말에 대해서 사대주의라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큰 나라랑 지금 척져가지고 위험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것은 제 백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대주의를 가지고 지가 입신출세했던 권력자들을 미워했던 것이다. 이렇게 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노선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라마라 싸우죠. 자, 첫 번째, 진심으로 안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안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뭐 선거 때마다 뭐 해달라고 하면서 돈 주고 그러진 않지 않겠어요? 정말로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그렇게들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안보를 정말 걱정해서 얘기를 해라. 두 번째, 근데 사실 이건 진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진심을 난 못 믿겠어라고 얘기하면 대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속 터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대화를 해줘야 돼요. 설령 진심을 안보, 내가 의심스럽더라도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여튼 안보라고 하는 주제에 정말로 진심이 있어야 되고 여야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한반도 정세 상황 내에서 분단과 현재 체제 내에서 또 아니면 한반도 5000년 역사 전체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반드시 당해요. 우리는 지금요?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분단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민족주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미 제국주의 타도를 아직도 외치거나 중화주의를 경계하자고 하면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다 옳지 않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현실 내에서 그 두 나라들의 패권적 틀 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백성들의 안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구조를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피봇 투 아시아라고 아시아 회귀라고 표현되어지는 아시아로 미국 돌아왔어 이런 전략을 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재균형 전략입니다. 근데 이 재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국의 세계 전략상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은 여기 이 영내에서 뭔가 더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 높이겠다는 것과 함께 중국과 북한으로 표현되어지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본토를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그 임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세금 받고 거기서 대통령 시켜줬으니까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본토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드도 놓고 MD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이 이익이에요. 자기 본토를 지키고 아시아의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 하나. 이게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일중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절대로 중국한테 꿀리고 싶지 않은 자기 대륙국가라고 자기도 생각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 백제시대와 삼국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지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말하는 메이지 유신의 현재 일본을 만든 그 지도자들의 모든 일관된 태도는 일본이 하나의 대륙국가로서 아시아에 뭔가 자기의 지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정상국가를 하고 있어요. 이틀 내에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일본은 조선반도를 미국은 필리핀에 외무부 장관들끼리 비밀교섭을 서로 합의한 것이 카스라 테부트비라고 아닙니까? 지금 미일동맹이 그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그 처지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또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그것을 척져서도 안 되고 그걸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따라가 다니면 우리가 전쟁터가 되고 척져도 두드려 맞습니다. 이 구조 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있고 방산비리 얘기하셨는데 그건 일반 민주주의 과제로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과제로서 뭐 조달청에 방위사업청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무기체계의 문제가 뭐냐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 중에서도 작전기획 운영과 관련되어지는 6개 분야는 아직도 그냥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군들은 어떻게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와 어떤 방해체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획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기를 사더라도 내 필요에 의해서 무기를 못 사요. 그런데 전시작전권과 국방력에 대한 우리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면 종폭 좌빨 이러잖아요 또. 참 어렵죠. 근데 종폭 좌빨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은 왜 요구를 해요? 첫 번째로 종폭 좌빨이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선거에 유리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누리당은 상대를 향해서 종폭 좌빨 이러면 선거운동하기 편해요. 영남, 호남, 충청도 갈라놓고 가끔 야당한테 종폭 좌빨 이렇게 한 번씩만 얘기를 해주면 그냥 편은 무조건 와요, 자기한테. 쉽잖아요. 일반 동네에 구멍가게라고 치면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가끔마다 한 번씩 종북좌빨 세일 이렇게 해서 소붙이면 막 장사가 되는데. 이 구조를, 이 정당 구조를 우리가 깨야 돼요. 깨려면 그리고 종북좌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국민들 마음을 표심을 움직일까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민들과 이북 우리 고향을 빼앗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과 침략 전쟁을 했던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마음의 불신은 우리가 갑자기 평화주의 노선으로 가자고 해서 그 마음의 불신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몸으로 마음으로 싫은 것을 논리적으로 극복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냥 평화적인 노선으로 이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무장을 했다,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맥히면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쫓겨냈을 때처럼 또 어디로 도망가지? 그건 정말 실체적인 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이걸 그냥 받아줘야 돼요. 진보 진영은 그걸 자꾸 그 논리적으로 그래도 껴안고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유익이지 않냐, 이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더 미움만 생겨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현명하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는 정치 과정에서 또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속에서, 그리고 이런 것이 정치 의제화되어서 왜 이 미국에게, 미국의 그 국방력 체제에 대한민국이 자기의 어떠한 주도권도 못 쥐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구조, 이 구조에 대한 서로 간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시작전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져와야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래놓으니까 막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지 않고 하고 막 핵무장을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누리당 정치인들한테 얘기하죠. 이왕이면 좀 일관되게 주장 좀 해라. 일관되게. 이거 낙폭이 너무 크니까 당신들이랑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안보 주제는 정당적 정치적 주제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러려면 이 주제를 선거 때 서로 간에 이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지도력은 정당적 지배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대통령이 처신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전념을 하고, 총리를 국회 인준을 지금 현재 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랑 이건 정면으로 불일치하는 일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가능하겠지만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의결을 합니까?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미국식으로 치면 장관들은 비서들이죠. 스태프들이죠. 근데 자기 스태프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권한으로 의결을 합니까? 이 헌법구지가 조금 어떤 것을 전제를 하냐면 바로 의회와 쉐어되어진, 그러니까 함께 공유되어지는 내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자기의 대통령 리더십을 구사를 해서 이 외교안보 분야를 총론을 좀 모아나가는 구조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제가 지금 60항쟁 이후로 6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보니 대통령제 현재 현행 헌법을 좀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헌법 개정 얘기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헌법 개정 열심히 논의해서 우리가 좋은 헌법을 가져야 되고 우리 처지에 맞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투체제나 우리 전통적으로 사대주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꾸자. 큰 나라들의 현황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 안보 못 지킨다. 그리고 그 한 큰 나라들과 척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공통의 이해관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와 중국의 이해관계, 일본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외교안보적인 고도의 전략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전혀 고도스럽지 못하고 고급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 위해선 국의 국방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여야 간에 끊임없이 선거를 앞두고 싸움의 소재로만 사용하는 외교안보 소재들을 지도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 역사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지도자들이 이끌 수 있도록 논의하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동원 시민교육에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